조금 Nobody knows You're bad 맘에 들어 oh, yeah. 머릿속에 네가 머물러 해집고는 또 건드려 짙은 너만의 흔적을 남겨 너도 꿈꿔왔던